캐나다 구속 스토리, 캐나다 구스 34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밸런타인데이 였는데요. 뭔가 좀 이벤트. 없습니다. 한국 같으면 난리 났죠? 근데 어제 제가 사실 그 장을 보러 그 서비스를 갔었었는데, 예. 어우, 보통 장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화요일날 항상 장을 봐요. 왜냐면 학생들 할인 10%가 적용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가는 데가 이제 코스코, 항상 그 토요일, 화요일날은 이게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스, 그 다음에 슈퍼스토어, 이렇게 세 군데가 기본으로 잡혀 있고, 네. 혹시 이제 당일날 이제 물건들이 조금 그 다른 스토어, 특히 이제 베이지 같은데, 소베이지, 네. 거기에 이제 뭐 색다른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 군데에서 네 군데를 가는데, 일단 어저께 기본적으로 세 군데를 갔는데, 상점이 한가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굉장히 북적대거든요. 이상하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그 포장하는 코너, 그다음에 꽃 파는 쪽, 그다음에 그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서 기획 코너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런 데 이제 부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그 약간 휴일 개념? 휴일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색다른, 예, 그러니까 쇼핑하는 날그 많이 이렇게 번잡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이제 뭐 어느 특정인 날 가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람 없는 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예, 어저께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의아했는데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이제 발렌타인데이 영향이 아니었나 예. 싶더라고요. 저도 그 우연일지 몰라도요. 어제 3시경에 그 소비스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줄을 서서 꽃을 샀죠. 아, 정말 텅 비었더라고요. 예, 그쵸? 예. 정말 카운터에 아무도 없고요. 없어요, 예. 그냥 뭐 주변에 그 유학생들, 중국인들 응. 한몇명 그냥 줄서 있는 게 다인데. 꽃을 사러 간게 아니라, 저희가 그 좋아하는 케이크가 거기밖에 팔지 아, 않아서, 예. 그냥 몇개 사놓고 먹자. 어차피 뭐, 얼려 먹는 건데. 해서 한 3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근데 또, 날이니만큼, 거기 이제 꽃집에 또줄 엄청 서 있는 거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꽃까지 같이 샀는데, 말씀 그대로요. 거기만 북적북적하고, 예. 평소에 이제 거기서, 꽃을 사면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일반 카운터로 보내더라고요. 저기서 돈 내도 된다, 예. 그러면서. 그래서, 했는데, 저희는 뭐, 밸런타인데이라고 해서, 꼭 챙기긴 해요. 그거, 뭐, 거대하게, 뭐 그건 아니고, 근데 무슨 날이다 싶으면 그냥 뭐 조촐하기라도 그냥 뭔가를 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결혼 전에 그런 데좀 익숙지 않아요. 전제 생일도 안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챙겨주는 것도 싫고요. 그게 뭐 저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아내는 그게 애들 교육상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날이라서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생일 되면 카드 한 장이라도 써서 그래서 반드시 그 케이크 해서 촛불 꽂아놓고 그거는 또 이렇게 애들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지 또 걔네들이 또 커서 맞아요. 네 이제 뭐 부모들도 저도 또 동의합니다. 해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아내는 이제 집안이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저는 그냥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집안이어서 그래서 이제 신문화를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예, 경험하셨군요. 좀 그러는데 예, 그거는 이제 아내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제도 애들 때문에라도 해서 결혼 전에는 밸런타인데이 엄청 성대하게 했죠. 그때 저는 한국에서 자취할 테니까 한국은 또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젊은 커플들 뭐 아유. 그것 때문에 뭐 헤어지고 싸우고 뭐이 허세를 어느 정도 부려줘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돈 꽤나 썼는데, 당시에. 어디 뭐, 거의 뭐몇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좋은 데는. 그뿐인가요? 선물해야죠. 뭐 해야죠. 뭐. 발렌타인데이가 한국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날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예, 아니잖아요. 이게. 한국은 그렇게 고정이 돼 있고 네.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고 또 네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또 이제 예. 이번에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예, 딱 이렇게 공식화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사실 캐나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뭐 서로 네. 이게 성별 구별 없이 그냥 오늘 아이들도 어저께 아이 뭐 저기 큰 애들 말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는 반에서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더라고요. 카드니 무슨 사탕이니 뭐 초콜릿이니 뭐 자질구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치 불량식품처럼 예. 보여가지고 전혀 손이 안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한국 같으면은 어떤 다른 성이 또 다른 성한테 이렇게 주는 날로 딱돼 있는데 예. 여기는 그냥 예, 그냥 편안하게, 예, 그냥 기념일, 서로 그냥, 재미있게 하루, 그냥 그것도 달달한 거 되게 먹으면서, 정성이에요. 부모가 무슨 날 되면 맞아요. 할로윈 되면 예. 할로윈 다 굿백이라고 해서 예. 다 일일이 그 별거 아니지만은, 애들 한명한 명한테 반 애들한테 다 챙겨주고 또 자기의 생일일 때는 또 그런 것도 또 챙겨주고 발렌타인데이 때는 또 챙겨주고 하는 게 사실 몇번 해보긴 했는데 저희도 이게 보통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 참이 사람들은 그 일상화가 돼 있어서 몸에 밴 거라서 애들 이렇게 뭐 무슨 날 되면 해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어제는 뭐늘 느끼는 거지만 캐나다 와서 밸런타인데이가 한국에서는 그냥 저 젊은 예. 커플들의 날인데 어제 외식을 가보니까 막꽉 찼어요. 뭐 테이블 꽉 차고인데 너무 보기 좋은 게그 중년 노년 부부들이 와서 이게 되게 좋은 그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냥 그펍 같은 데예요. 그냥 그런데도 그냥 와서 그냥 밥한끼 먹. 먹고 가는 그냥 그 수수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밸런타인 데이이니까 그 기념해서 와서 이제 부부끼리 한끼 먹고 가는 이제 이런 건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그 노년 부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뭐 이렇게 젊은 커플들만의 그좀 전유물 비슷하게 한국엔 좀 그런 분위기인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노부부들 그 산책 다닐 때 손잡고 다니는 거 너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 거 보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국과 다른 게 어떤 행사나 이제 기념일이 있으면 한국은 주로 이제 젊은 층의 전유물 아닙니까? 예, 네. 모든 게. 근데 여기는 이제 그전 연령이 네. 어떻게 보면은 전 연령이라기보단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 네. 기념일 갖다가 예, 더 챙기고 그 그걸 또 사람들은 더 즐기고 소시적 때부터 계속 해오지 않았을까, 그걸?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지 예. 우리나라 굳이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랑은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챙기는, 뭐 챙기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극성적이진 않고, 그건 예. 전혀 극성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노인들이 더 극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네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리엔티드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데 뭐, 나이를 둬서, 뭐,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글쎄, 뭐, 한국에서 어르신들, 또 이런 젊은 애들 챙기는 날 일일이 또, 사실 힘들죠. 뭐, 언제가 무슨 날인지 뭐, 이런 거 알기도 힘든데. 확실히 그런 문화 차이, 문화적 차이는 참, 저도 보기가 좋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이런 밸런타인데이 꼬박꼬박 챙겨서, 뭐, 젊었을 때 하던, 뭐, 카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여기서 하는 것처럼 밥한 끼라도 나가서 같이 먹고, 뭐, 영화 한편 보고, 뭐, 이런 정도, 소소한 행사로 계속 이어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기억나는 게 지금 뭐 밸런타인데이는 아내가 굉장히 뭐 끔찍히 챙기지만 연애할 때 한국에서도 그게 인기였어요. 그 수제 초콜릿. 축하해. 그러니까 남들이 받아서 막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막 이런 것 많았는데 뭐그 딱히 부럽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막상 받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아, 이건 남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도 이런 걸 받는구나. 그냥 아, 나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직접 뭐 사서 주는 거야, 뭐 쉽죠. 근데 정말 그 배워서 집에서 직접 구워서 초콜릿을 만들어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인증샷도 막 많이 찍어놓고 그랬었는데 딱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아. 혹시 뭐 아, 그렇게 저는 뭐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뭐 좋은 아니 많이 무슨 저희는 이제 발렌타인데이는 특별하게 네. 그게 사실 뭐 우리의 뭐 아니 물론 이제 뭐 지금이야 많이 일상화됐지만은 네. 이게 언제부턴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불과 한국에 들어온 지는 막 그게 역사가 길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뭐, 뭐 추석이나 뭐 설이나 이런 어떤 명절과는 좀 관계가 사실 없고, 뭐, 한국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외국에서도 정체불명해. 예, 네. 이게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뭐 상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죠?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예,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변질이겠어. 걸, 예,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발렌타인 데이구나, 그냥 뭐, 그냥 그 정도지, 이거를 뭐, 어떤 기념을 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건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생일이나 뭐 이럴 때는 뭐다 아, 그럼, 챙기거든요. 예. 예, 뭐, 행사가 있으면은. 근데, 자, 발렌타인 데이는 뭐 특별하게, 예. 결혼기념일은 어떻게 챙기세요? 그럼요. 아, 예, 예. 당연히, 예, 뭔가, 그거 외에는, 네. 뭐, 서양의 예,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것들은 안 하고, 네. 나머지는 당연히 뭐, 예.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딸 욕심이 좀 있었어요, 저는. 딸 키우면, 그딸 키우는 재미 한번 좀 느껴보고 싶고,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이 밸런타인데이 같은 거는 이제 아빠로서 매년 정말 성대하게 해주고 싶은, 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는 그 성별을 몰랐을 때, 뭐 이런 상상도 많이 했거든요. 뭐 아들이면 뭐 나중에 이렇게 해주고 싶고, 딸이면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딸이었으면, 좀 같이 해보고 싶거나 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밸런타인데이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한테 해주고, 여자가 남자, 이제 이런 거보다도 그냥 이 여자들한테 좀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뭐 아내는 물론이고, 딸이 있으면 그 아빠가 또 이렇게 꼬박꼬박 매년 챙겨주면, 되게 평생 좀 오래 남지 않을까. 우리 아빠는 매년 나 어렸을 때부터 뭐 생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밸런타인데이 때 꼬박꼬박 정말 잘 정말 엄청 특별하게 잘 챙겨줬다는 그런 게 평생 살아가면서 추억으로 남을 것도 같고 혼자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뭐 아들만 둘이니 남자들한테 또 이런 거 밸런타인데이를 또좀 챙겨주기도 한다고 그러고 좀 부럽습니다. 딸. 아예 뭐 저는 뭐 딸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년 밸런타인데이는 꼭잘 한번 좀 챙겨줘 보세요. 아빠를 엄청 또. 아 그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예. 제가 오늘 좀, 늘 좀, 좀 상상해 봤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뭐 그러면, 당첨이 되면, 이거 이제 뭐 할까? 안될것 뻔히 알면서 그런 걸 그쵸, 하거든요. 예. 기분 좋은 상상을 예. 하는 거죠, 예. 복권도 저도 이제 몇번 사본 적도 있고, 사실 요즘도 사보고 싶긴 해요. 뭐, 그냥 매주 한 20불 정도는 주머니 넣고 다니면 일주일이 흐뭇할 것 같고, 한 줄을 지탱하는 힘이 예.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 그래서 나쁘지 않게 보는데, 이게 며칠 전에 이 캐나다에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 이게 누적이 된것 같은데, 예, 누적됐어요. 예, 6천만 달러, 이게 하나로 어느 정도가 됩니까? 6천만 달러면 6, 9, 54죠. 예. 540억 되겠습니다. 540억. 예. 예, 540억이면 뭐, 예.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이죠. 앞으로 그몇 대의 예. 예, 인생이 몇 대의 인생을 보죠? 바뀌는 그 돈이죠? 당대뿐만 아니라, 예, 뭐, 몇 대의 인생을 바꾸는. 웬만한 뭐 기업 하나, 그냥, 예, 그쵸? 그쵸. 예. 소유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부인데요. 이 6천만 달러를 캐나다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 도깨비로 잘 알려진 그 퀘벡시티. 거기서도 한 20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래요. 퀘벡에 있는 마을인데, 이제 중년 부부가 당첨이 된 거예요, 여기에. 근데 좀 되게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 학교 청소부로 일을 하는데, 당연히 뭐, 결혼해서도 한 번도, 단한 번도 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뭐참 궁핍하게 살아온 이런 중년 부부인데, 이런, 큰 행운이 예, 찾아왔다고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당첨됐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한 일이 자기 보스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일안 한다 그 통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수령하기도 전에 확인만 하고 됐다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나 내일부터 나안 안 한다. 나가. 예, 그렇게 했다고 해요. 참 재밌는 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에이, 그냥 해보는 말이겠죠. 그냥 이 엄청난 돈을 당첨이 됐는데도 그래도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난 그냥 당분간은 예. 뭐 하던 일 계속 할 거다. 이런 인터뷰가 좀 흔히 우리가 보는데 그니까요, 예.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서 그날로 일을 딱 그만두고 에, 아무튼 뭐 되게 재밌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이게 500억이 넘어간 거의 뭐 600억에 네, 역박한다는. 육박하는 돈이 이게 나한테 떨어지면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이거 상상하는 자체가 되게 흥미롭긴 한데 또한 가지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이 600억이란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때 그걸 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과 캐나다에 살면서 이제 같은 X의 돈이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게 미묘하게 어쩌면 크게 차이가 있을 것도 같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마이크님의 그 생각이 좀 궁금해서 만약에 이런 돈이 주어지면,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현업에서 한참 일할 때뭐 500억, 600억 정도 되는 거는 모르지만은 제 주위에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비슷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여럿 봤어요. 예. 뭐 이보다 더 많이 돈을 번 사람들도 봤고요. 한국에서 지금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인데 저는 직접 그런 사람들 옆에서 봐서 그런지 별로 인생이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뭐제 간접 경험이지만은. 와, 저게 있으면 뭐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별로 그렇게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해요. 안 하고 설사 그게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쓰는 그러니까 돈을 큰 돈을 벌었을 때 나타난 행태를 사실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 몇백을 벌었다가 몇백을 다 날린 사람도 제가 수없이 봤어요. 그 신문기사나 흔히 볼수 있잖아요. 큰 돈을 한꺼번에 벌었다가, 그걸 뭐. 직접 다 봤어요. 나중에 전세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 봤었어요. 그다 날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큰돈 버는 사람들 이제 처음에 하는 거 보면요. 그중에 한 열에 한 둘은 지켜요. 그리고 여덟은 다 날리더라. 그 소비의 유혹에 결국은 다 넘어가는구나. 날려요. 전부 다 날리더라고요. 제가 뭐 여자들을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건못 봤어요. 남자들의 경우를 얘기하자면요. 일단 대부분 다 주색잡기 다 빠집니다. 그래서 돈을 다 날리죠. 정말 흥청망청 씁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건뭐 차부터 바꾸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그잘 나가고 있을 때 차를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전그 사람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게 그 졸부근성의 그딱 스타트점입니다. 차부터 바꾸는 인간들은 저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면에 정말 열 중에 한 명은요. 별로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생활이. 거의 비슷해요. 다만 그냥 생활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소주 먹던 사람이 뭐 조금 와인을 마신다든지, 뭐 그 안에서 조금 사람이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해보려고 그게 티가 나거든요. 보기도 좀안 근데 이제 좋은데. 뭐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막 높이는 거 있죠. 뭐나뭐나 소주 먹던 사람이 갑자기 뭐 몇백만 원짜리 뭐 나폴레옹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뭐 그게 아니라 정말 약간씩 높여서, 그러니까 높이는 거를 갖다가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면서 높여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를 돈에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돈에 맞는 생활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뭐 음식 먹을 때 한꺼번에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맞추는 거죠. 그 돈의 수준에 맞게끔 자기 생활을 천천히, 그러니까 누구도 잘 모르게끔 양변을 몰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지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 봐서 하여튼 돈이 많다는 거에 대한, 돈이 많은 거, 그다음에 돈이 많아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 돈을 많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죠. 이제 여러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관계 끊어지는 이유들 중에 여러 신게 뭐냐면, 우리 이제 맛있는 음식에는 파리가 꼬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하면요, 온갖 잡다한 인간들이 또다 몰려듭니다. 쫙 몰려들면서 그 빨대를 꽂으려고 몰려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면 주색잡기에 빠져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판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요, 거기다가 누군가 빨대를 꽂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빨대를 꽂힌지도 모르고 이제 빨려 나가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 돈이. 그게 이제 벌었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과정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돈을 사실 500억이니 400억이니 뭐 이런 거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내일 나일안 나가 이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굉장히 그 제가 볼 때는 1차원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뭐 날리는 것 버는 것도 자기 팔자지만 날리는 것도 그렇죠. 됩니다. 그렇지만은 1층에 있다가 엘리베이터 고속 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고 한 30층까지 올라갔다가 그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냥 1층에 있을 때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픈지를 잘 모르는데 한 30층에 올라갔다가 1층으로 떨어진 사람도 봤고요. 뭐 지하로 떨어진 사람도 봤고 한 7층쯤 떨어진 사람도 봤는데 아프긴 매한가지입니다. 왜? 30층에서 단 29층으로만 떨어져도 되게 아픕니다. 그런 것들을 돈을 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죠. 그냥 취하죠, 그냥. 내가 현재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취하는데, 전좀더 생산적인 일에 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돈이, 그런 게 벌리면은, 뭐라 그럴까? 어떤 자산에 묶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예, 뭐, 내가 이제 소비를 마음대로 못 하게끔, 뭐, 그러니까 거래가 힘든 자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네. 예, 뭐, 가령, 뭐, 가령 캐나다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벌였다. 네.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소비가 주는 만족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소비가 그거에 대해서 중독된 사람은 이제 사실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지속적인 소비를 하지 않으면은 못 견디게 되니까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500억 벌면 한 400억쯤은 제가 여기 부동산 살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버지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딴짓을 예, 할수 있는 네. 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준을 약간 높이는 거죠. 예,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약한 단계 더만 올리고, 뭐, 갑자기, 뭐,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갑자기 뭐, 엄청난 규모로 집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살짝만 올려주고, 모든 걸 살짝만 다 지금보다 뭐 올리면서 그냥, 뭐, 평상시대로, 제가 하는 것대로 살고 싶은데, 여기서는, 저는 어차피 직장을, 때려칠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제 하던 일 그대로 할것 같고, 만약에 돈이 있으면,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즐길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못 해본 게 뭐냐면, 요트 뭐 이런 거? 요트나,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요트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경비행기 같은 거, 예, 그런 게 연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경비행기 같은 거 사서 네. 여기 이제 뭐 경비행기 하면 뭐 의외로 얼마 안 하는 거 같아. 얼마 안 해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좀 의외네. 취미생활로 뭐 예,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조금 비싼 벤치 하나 사는 거 정도도 어떤 건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벤치 살려니 이거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예. 정도로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금, 좀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 예, 조금, 하지만 돈이 좀 많이 드는. 네. 그러니까 뭐, 가령 뭐, 무스코카 같은 지역에 있는 호수 앞에다가, 보트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타고, 비행기도 좀 타고, 뭐, 이런 거. 이 정도면은, 아유, 뭐, 훌륭한 삶, 그렇죠. 돈을 그 가지고, 이상은 뭘, 그렇죠? 뭐. 예,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비교적 건전한, 예, 뭐 또, 스포츠고 하니까는, 그런 거 하는 거지, 나머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뭐, 몇 끼를 더, 뭐, 세끼 먹던 사람이 여섯 끼 먹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 뭐, 대충,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봐서, 뭐, 더 맛있는 음식을 뭐,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나서 여행 같은데, 조금 더. 예, 다른 나라 여행 가는 거. 근데 여행 가는데, 제가 사실 이제, 집사람이랑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생활 수준이 훨씬 높아지면은 제일 먼저 바꾸시고 싶은 게 뭐, 딱 얘기한 게 있어요. 다른 거보다, 제가 이게 물욕이 많지가 않아요. 뭔가, 물론 이제 뭐,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일로서, 뭐, 어떤 행위,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제가 어떤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하는 게좀 약해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뭐, 좋은 차를 사거나, 아니 뭐, 좀 어떤 이런 것들을 잘안 하거든요. 돈 뭐, 많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걸안 하는데,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나 퍼스트를 저는 항상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했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비행기 타는 걸잘 제가 못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어쩌다가 이제 이코노미를 말고 이제 비즈니스를 탈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13시간을 날아가더라도 이게 마치 비행기 한두 시간 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돈이 좋은 것.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돈이 좋은 거는, 이게, 비행기에서 좋은 좌석을 타는 거가 거의 최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편안하게 예, 아무런 부담 없이 탈수 있으면은 뭐그 정도면은 제가 볼때 제가 뭐 돈을 벌었을 때 사용 용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는님 어떠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500억이나 600억, 이런, 이 정도, 이 개념도 잘안 잡히는 우리 서민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그 감도 안 잡히는 거액이, 뭐, 복권 당첨에 의해서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이 중년 부부 같은 경우는 정말 각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액이 들어왔으면 사람이 그동안 조급하게 살았던 게좀 여유가 생겨야 그렇죠. 되는데 오히려 큰 돈이 들어오면서 더 조급해지는 이런 것들이 신기해요. 오히려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쓸지 이거 고민하, 행복한 고민하느라고 그걸 몇 달씩이나 막 행복한 고민으로 온 가족이 막 모여 앉아서 막 머리 맞대고 이거 하고 싶어. 저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야 될 때. 당장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더 조급해진다는 게 사실 좀 이해는 안 되고, 옛날부터 생각한 게, 그 기사에서 복권 당첨이 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 그런 맞아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래요, 뭐, 1억, 2억 정도면, 그거 뭐, 그럼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근데, 이거는 거의 뭐 100억 단위로 되는 돈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 500억이다 싶으면 말씀하신 대로 400억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돼요. 그쵸. 나머지 100억. 그거 쓰기도 힘든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저는 뭐, 상상이 안 돼요. 뭐, 하고 싶어 다 한다고 해도 100억 쓰기가 쉽겠냐고요. 하고 싶어도 할게 없어서. 그렇다고 차를 100대를 사겠어요? 가족이 몇 그쵸.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차도 사도, 예를 들어서 한 3대만 최고급으로 산다고 해도 100억에서 얼마나 또 남겠어. 근데 그거 쓰려고 해도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불과 몇년안 돼서 다, 돈다 날리고, 이런 것들이, 뭐, 제가 뭐, 음주나, 뭐, 이런 유흥을 즐기는, 뭐,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사실 그냥, 상당 부분은 어차피 뚝 떼어서, 뭐, 그걸, 좀, 저는, 그, 스타일이,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잘 알면 하고 싶은, 뭐, 투자나 이런 걸좀 하고 싶긴 한데, 성격상, 그런 거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 생기면, 그냥 은행에 집어넣는 게, 최고의 그뭐 이자가 뭐 얼마든 그 상관없이 어차피 뭐 앞으로 몇 대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를 막한 서너 배로 더 뻥뻥튀기 한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것도 아니고 왠지 또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주식에 또 잘못 투자하면 또 크게 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냥 5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거기서 말씀대로 저도 딱 400억 정도만 넣어놓고 안 건드리고 네, 그럼요. 나머지 100억 가지고 뭐그 평생 써도 못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뭐집한대 사고 차한대 사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돈 생기면 차 바꾼 사람이 제일 그래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차가 뭐 고급 차라서가 아니라 돈도 이제 오래 살아 이제 오래 살면서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누려야 되니까 최소한 좀 안전한 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아, 뭐 돈이 있으니까 더 비싼 차 이게 아니라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차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저는 아마 한 500억이 아니라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상당 부분은 어차피 제가 다못쓸 돈이니까 재단 같은 거 해서 뭐 어려운 저는 좀 그런 여유를 좀 갖고는 싶었어요. 제가 좀 살만해서 좀 자선 사업이나 이런 걸좀 하면 좋겠는데, 뭐 물론 500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뭔가 당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그 나머지 100억 가지고서 한국에다가 좀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있는데 뭐돈 지금. 근데 그냥 하고 싶었던 일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출판사를 그렇게 차리고 싶어요. 출판사를 차려서 물론 캐나다에 살면서 전문 경영인을 두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걸참 참견하는 예, 그런 구조에서 제가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책만 전문으로 내는 이제 그런 출판사를 하나 딱 만들어서 뭐 사무실 하나 얻어서 돈도 얼마 안들 텐데 말 그대로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뭐 재미 삼아서도 취미 그쵸, 삼아서도 할수 있는 거고 직원들 뭐 수백 명 거느릴 필요 없어요. 한 서너 명만 두고서 사무실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책뭐 내봐 하면서 캐나다에서 이게 원격으로 그리고 그냥 그건 꼭 해보고 싶고 전부 요트나 뭐 이런 거 이런 욕심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캐나다 서부에 경치 좋은데 뭐 빅토리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안가에 그냥 뭐 별장 해서 그냥 가족들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그냥 뭐 휴가 보내고 올수 있고 딱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딱히 할게 없어요, 예, 사실. 있으면요, 이 네.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야 되는데 이게 저란 사람의 그 타입이 이래서인지 몰라도 차에도 저는 욕심이 없거든요. 뭐 저는 이렇게 스포츠카를 저도, 싫어해요. 예. 그거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 가다가 뭐 포르쉐가 세워져 있는데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그런 차들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저 학교 다닐 때도 저그 한국에서 고급차 막 외제차 써 있으면 친구들이 와 이러면서 그제 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랑 그러니까 똑같으시네. 세단이 좋아요. 그냥 평범한 세단이 문 내짝 달리고 이게 좋지. 기어로 막 쉬프트 해야 되고 차도 낮고 차도 꽉 막힌 데서 그 빨리 달릴 수도 없는데 스포츠카 저는 이렇게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제 아내는 모르겠어요. 뭐 저랑 반대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겠지만 예, 저는 저도 저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게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사실 여유가 많이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자동차 뭐부터 시작해서 저는 옷 입는 것도 그래요. 브랜드에 전혀 해역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뭐 무슨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예.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싶은 적도 없고, 그거를 구매하지도 않고요. 예.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러면 뭐 돈을 안 쓰는 짠돌이냐?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남한테 되게 잘 써요. 저한테는 잘안 써서 그렇지. 네. 뭐 집사람한테도 그러면 뭐 그런 브랜드를 사지 말아라 얘기하자 전혀 안 해요. 집사람이 원하면 사줘요 그냥. 근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래요. 제가 아는 대부분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여유만 있으면요 네. 당장 사겠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방송할 때 항상 제가 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자꾸 까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남한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허세. 예, 허세가 심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뭔가 지위나 뭔가 자기의 신분이 올라가면 남을 밟기를 좋아하고, 네. 이런 게 되게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그 표류해가지고 어떤 뭐 함엘이라든지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조선시대 선교사들 왔던 이제 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써놓은 글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해가 가요. 보면은 거짓말을 잘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짐승처럼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런 걸 써놓은 거를 저는 못 봤어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100년 그러니까 전이나 그래서 저는 예.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 저도 이제 그 피가 있겠죠.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고, 저도 캐나다에 살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그 말씀하시는 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캐나다에 살면서도 한국적 마인드로 할 때가 많아요. 좀 그게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그냥 한국 사람들의 그 DNA 코드 때문인지 몸속에 그 흐르는 그피 때문인지 몰라도 예, 저도 그거는 뭐 이거 뭐좀 간혹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기하면서도 그 사람을 설득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행동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죠. 아무리 지금 뭐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정의롭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더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왜 거죠. 이렇게 천박해지는지, 그러니까 원래 천박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가진 게더 있으면서 더 천박해지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뭐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 삼성 케이스도 그렇고, 돈이 제가 이건이나 이재용만큼만 있으면 되게 존경받으면서 폼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도 멋있게 쓰고, 좋은 데 쓰고, 그러면서, 뭐, 자기 뭐, 이득도 어느 정도 또 챙길 수도 있고 이런 생각해 보면 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그돈 가지고서 검은 셔츠에 그죠? 청바지만 고집하는 거 이게 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빌 게이츠도 강연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슬라이드 막 나오고 할때 자기 그불 꺼진 무대 그 구석에 앉아서 집에서 싸온 샌드위치를 먹는 그걸 봤어요. 어제 사온 것도 아니라 그냥 종이봉투에 그냥 집에서 싸운 건데 그냥 빵에다 뭐만 그냥 발라서 온 이런 건데 그게 그거는 쇼가 아니죠.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 이재용 씨에 대한 그 아마 그 팟캐스트인가 아마 거기서 들은 걸 보니까 아마 라면도 안 먹어봤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라면의 맛을 모를 거라고 정말로 아마 그런 게 왜냐면 이무제 저기 누구죠? 그 신라호텔 이부진인데 예예 남그 이제 애가 있잖아요. 네네 애를 이제 뭐 면접권 그 둘이 이제 뭐그 아마 그 양육권은 이제 뭐 이부진이가 가져가니까 이게 아마 그 네네 접견권을 아마 행사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애를 갖다가 이제 이무제가 그 저걸 했더라고요. 이렇게 뭐 라면을 먹였대요. 네네. 근데 애가 처음 라면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전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저는? 그게, 이게 외국 사람들은 제가 통계를 봐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 같은 서민이든, 국민의 90%가 기부를 하거나 해본 적이 있거나 하여튼 뭐 그런 통계를 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워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의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더 지키려고 그 부를 더 지키려고 더 천박해지니까 그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걸수 있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외국의 그 부호들은 또 그러질 않거든요. 보니까. 그럼 또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건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가질수록 사실 더 고상해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의로워지고 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없을 때는 여유가 없어서 못했으니까. 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많고요. 저도 뭐 한국 내에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저는 이제 한국 얘기를 많이 해요, 집사람이랑도 뭐.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한국 답 없다. 그 답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들 때문이다, 한국의 문제는. 왜? 그들이 정치인들이 되고 그들이 기업가가 되면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국가라는 게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정수가 국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민 하나하나의 그 의사가 반영되고 뭔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정수, 응어리 된게 이제 사실 국력이고 국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욕하거나 이럴 때, 그건 사실 국민을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국민을 욕하는 거 있고 나라를 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등한 어떤 국가와 국민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은 답이 없다. 저는 이제, 이게 돈이 계급인 거고요. 한국은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머릿속엔 일단 출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돈만 있으면 갑질합니다. 뭐 어렵게 바로 살수록 갑질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더 강하게 있고요. 내가 지금 이러고 사는 게 없어서 그렇다. 뭐 남들 부리고 좀 그러니까 일단 사람답게 사는 그 조건으로 이 부와 성공을 이제 그런 도구로 쓰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이 출세 지향적인 너무 좀 그러니까 출세라는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바로 인식이 되죠,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한국에서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저는 그래서 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저는 누구랑 같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 힘으로 제 노력에 의해서만 돈을 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누구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혹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이런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런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직업이 사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는 계속 자유롭고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일 수는 있죠. 궁금한 게 그건 어떠세요? 만약에 한 500억이라는 돈이 복권 당첨에 의해서 이제 들어왔다. 어차피 뭐 본인은 다못 쓰고 그쵸, 갈 텐데. 예. 근데 고스란히 다 상속으로 다 그렇게 넘겨주시고,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아, 뭐 그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에,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사실 그 돈을,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속내인데, 사실 무슨 돈이 들어오면은 누군가한테 넘겨준다는 마음이 쉽게 들진 않아요. 아마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일 거예요. 뭐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우리가. 가령, 저도 이제 공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거든요, 사실. 뭐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그때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왔느냐.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상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성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굶어 죽고 말지언정, 예. 누구한테 뭘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못해요, 제 성격상.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커왔는데, 와서, 그러니까, 가령 이제 캐나다 같으면 달랐겠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워낙 뭔가,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사실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 뭐 500억이 있다. 이러면은 한국적 마인드에서는 사실 그거를 갖다가 일정 부분을 기부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리고 내가 받은 게 없는데 한국으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뭔가 내가 그냥 나 혼자 끌고 오기도 버거워하면서 올라왔는데 내가 이걸 왜이 돈을 다시 퍼 부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거. 근데 이 인생은 반면에 내 나라는 아니지만요. 캐나다의 부르라면 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왜? 여기는 내가 뭔가 부으면요. 나한테 이익은 없지만은 뭔가 이게 제대로 굴러갈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쓰임새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사실 이런 돈들도요. 다 중간에 다 헤쳐먹어요. 예. 네. 그게 승려가 됐던, 목사가 됐던, 성직자가 됐던, 다 헤쳐먹습니다, 그냥, 한국은요. 뭐,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전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로 한국에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있으면요, 그냥 캐나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다가 쓰라고 한국에 뭐 어떤 단체나 이런 데 기부를 하고 안 합니다. 싶어도 그게 안 어떻게 합니다. 쓰일지도 좀 아,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모릅니다. 예, 좀, 예, 저도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한국에서는. 세금 내도요, 세금이 최순실이니 뭐, 저렇게 뭐, 박근혜가 뭐, 성형받고 뭐 하는데 돈 쓰는데, 제가 왜 세금을 그렇게 미쳤다고 내려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국가에서 세금 뜯어가는 것도 잘못 쓰이는데, 민간한테 주면은요, 그게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명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여튼, 여하튼, 돈에 나중에 쓰일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는 기부하고 싶은 생각은 아마 저는 없습니다. 본인 직접 재단 같은 거 설립해서 하더라도 그 아랫사람들이 또 어떻게 또 아유, 그걸 모릅니다. 운영할지, 왜냐면, 자기가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다가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이 문제가 저는 이제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이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수의 사람이 그러고 소수의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그러는데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는 그나마 법과 제도가 그거를 좀 억제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느슨해지는 순간에는 저는 다 바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만 그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런 사람은 튀어나오게 돼 있죠.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국 사회는 그런 사람들로만 남게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지옥이죠. 네. 예, 지옥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돈을 번다는 거,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하는 거, 뭐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뭐 예, 좋지 않게 봅니다. 그, 예. 저는 이제 아내하고도 이런 얘기 좀 가끔 하는데, 뭐, 2세들한테 이제 부를 상속하는 거는, 이제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있는 집이면 있는 그대로 물려주면 되고, 없는 예. 집이면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그냥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내가 물려줄 게 있으면 물려주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데 뭐 하고 싶어도 뭐 이제 돈을 훔쳐와서 물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사실 없어요. 그냥 그때 가봐서 뭐 상황 봐서 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무슨 그거 가지고 뭐어 지금 그런 걸로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과연 아이들 입장에서, 아, 우리 부모가 딱 결혼할 때집한채 해주고 차한테 해주고 뭐 해줬어, 뭐 사업을 하나 뭐 번듯하게 하나 차려주고 뭐 해줬어, 뭐 좋아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뭐 근데 그거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부모가 그런 능력이 되니까 네. 해주는 건데, 능력이 안 되는 부모가 그나마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본인 능력도 안 되는데 정말 빚을 끌어들여서 해주면, 그거야말로, 아, 날 위해서, 능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라는 그런 거는 하나의 감동이 될수 있지만, 당연히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기한테 해줬으면, 그걸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거라고요. 특히나 좀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 집 원래 있는 집이라서, 뭐, 나한테 뭐큰 하자도 없고,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거, 이해해준 거 당연해. 뭐, 부모한테도 큰, 뭐, 그게 뭐, 타격도 없고. 근데 저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모가, 이제, 뭐, 나중에 죽어 묻혀서도, 뭔가, 아, 우리 부모가 날 위해서 뭘 해줬어. 그걸 기억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말 다른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걸 해줬을 때 그게 더 2세들한테 더 오래 남고 또 부모도 추억하기도 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일해서 뭐 성공해서 많은 걸 물려주고 싶죠, 물질적으로 뭐. 근데 그거보다도 그건 뭐 사정 되면 그게 할 테니까요. 있는데 안 해주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거보다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처럼 어렸을 때는 특히나 이제 좀 한국 아버지들이 좀 무뚝뚝하고 그런 게 예,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좀 그러신 타입이셨고, 그 속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표현을 안 하면 뭐 사실 속내는 알아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아버지예요, 캐나다에서 살면서도. 근데 저 이제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생각을 한 게, 아, 진짜 우리 애들한테는 뭔가 물질적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늘 웃는 모습만 보여줘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애들한테 항상 웃어준다는 게. 그리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웃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자라는 게저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애가 부르잖아요, 아빠 부르잖아요. 그냥 딱 무표정하게 보는 거랑, 왜 하면서 보는 거랑, 그냥 웃으면서 보는 거랑 항상 늘그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얘네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결혼해서 2세를 낳고 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아, 우리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뭐 물려주셨어, 이거보다도 우리 아빠는 내가 부르기만 하면 늘 웃는 얼굴 보여주셨다. 이게 평생 정말 가슴 깊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해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유 없이 웃는다는 게. 근데 늘 그거를 상기하면서 좀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요. 물질적으로 뭔가를 물려주기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우리 아버지는 이랬어.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자기 연애할 때도, 아, 자기 아빠는 어떤 분이셔? 그러면, 아, 우리 아빠는 뭐돈 많아서 나이 뭐 사업 하나 해주시고, 집 한채 해주시고, 이런 거를 떠벌리는 것보다, 우리 아빠는 정말, 나 어렸을 때부터,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 정말 단한 번도 내가 아빠를 불렀을 때, 무표정이나, 좀 이렇게 언짢은 표정이나, 그런 표정으로 날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 정말 항상 부를 때마다, 항상 웃는 낯으로. 저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나중에 저희 2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남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개할 때, 제가 죽은 후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할 때, 남한테,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 때, 아, 우리 아빠는 뭐, 본인 하시는 직업에 있어서 정말 성공하신 분이셨어. 뭐, 이거보다. 약간, 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웃어주시는 분이셨어라는 그 얘기가 듣고 싶어요. 저 애들 입에서 나오는 걸 바라요. 그러려면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좀 평생에 그걸 목표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딱 부모들이 그 포커싱 하는 게좀다 다를 거예요. 아마 자기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포커싱 하는 부분은 또 다르거든요. 부모님이랑은 또 저는 뭐 책임감 같은 걸 되게 강조해요. 부모로서의 책임감. 예, 그러니까 부모가 그리고 저는 이제 애들 좀 강하게 키워요. 요새 부모들 애들이 키우는 거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60년대식 아니야? 뭐 70년대식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가 누가 볼 때는 받은 교육대로, 예, 그렇게 키우는데 사실 제 방식대로 키우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요새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집 아이들이랑도 그렇게 막 사근사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요새 부모들처럼 원하는 거를 제 경제력에 맞춰서 다 해주지 않거든요. 정말 뭐 가차없이 안 해주거든요. 정말 저렇게 안 해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떤 것도 안 해주고요. 뭐 필요한 것만 딱 해주고.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요새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한국 부모들이 하는 거 보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만 봐도 저보다 몇 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보다 몇 배나 되는 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척척 해주는 거 보면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연령에 맞는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양복이랑 구두를 신키는 거랑 똑같죠. 양복 입고 구두 신키고 드레스 입히고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 한국 사람에서는요. 그리고 경쟁하듯이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어떻게 잘하냐 보면 그게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본인 만족이거든요. 그게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과시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이 엉망이죠. 한국은 애들이 엉망이에요. 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완전 엉망이죠. 그런 사례들 많죠. 한국은. 그리고 커도요. 애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지가 스스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을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제가 이렇게 지역 한국에 살 때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주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들 몇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살았거든요. 보면 그래. 각 지역마다요. 다 아줌마들이 뜻하는 바는 있어가지고 다 청담동 아줌마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잘안 되죠. 현실은 또 그게 현실은 그게 거의 아닌데 안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려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 보면은 참 이렇게 욕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예, 저는 뭐 집에서 24시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안 나오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다 보거든요. 보면은 아주 뭐, 허세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죠. 치맛바람이라든지 정말, 뭐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네. 맹목적으로 그냥 교육열만 세고, 거의 맹목적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배고픔이죠. 네. 뭐를 먹어야지 영양에 좋고 몸에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픔을 채우려는 그런 거,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게 완전히 그 만연했기 때문에, 네. 재생산이 되는 그 인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인구 자체도 네. 앞 세대와보다 더 나쁠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예, 아, 그런 얘기 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째 문제고 구성원이 좋아야지 사실 경제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근데 구성원 자체에 뭐 이기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가면서 교육을 많이 받는 게 합리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예. 지금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기심과 뭐 자기의 뭐 욕심을 채우고 뭐 이타적인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다더 가속화되고 있어서 저는 뭐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살만해지니까 더 이러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도 살만하니까 그냥 그 아니 한국에서 태어난 애가 연 몇천만 원 등록금 되는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이런 데 보낸다고 하던데 뭐 세인트폴 어쩌저쩌고 한국에 있는 학교 이름이 뭐 세인트폴 어쩌저쩌고 그러는데 뭐 TV에 나와서 무슨 힙합인가 좀 한다고 나왔다가 고등학생이 SNS로 그 원조 교제 시도한 그게 걸려가지고 아버지는 그래도 그냥 어떻게 그냥 아버지 자체도 이제 그 집안이 워낙 그좀 재력도 있고 부산에서 뭐 어땠을지 훤히 아니요, 보이더라고요. 그 그럼요. 집안에서 이제 애들 어떻게 키웠고 결국에는 아이들 위한다고 하면서 키운 게 본인이 모르는 새 애들이 그렇게 돼 있고 딱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도덕 불감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덕 불감증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하여튼 다이 앞세대부터 시작해서 저희 세대 뭐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세대가 교육을 정말 잘못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앞세대가 저희한테 시켰던 교육보다도 더 질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학원도 보내고 애들도 무슨 교육이 우리가 나빠졌냐. 교육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육은 양질의 시민을 생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애를 1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최고의 양질의 시민을 생산하는 거죠. 거기서 실패했죠, 한국은. 완전히.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교육 얘기도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서 해야 돼요. 할 얘기도 많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그래서, 아까 복권 얘기 나와서, 이제 뭐, 얘기가 조금 했지만은, 예. 결국은 그런 거죠. 지금은, 뭐, 한국에서 부를 측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그런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 한국이 사실 뭐 50년 전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제 뭐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이게 나무를 심으니까 이제 막 사과가 잔뜩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앞세대들이 사과를 너무 많이 따먹었어요. 근데 사과를 너무 많이 가져간 거죠. 달려있는 거를 갖다가. 그러고 나서 남은 거를 저희가 싹다 땄어요. 따지면요. 예. 그러니까 3분의 한 2는요, 앞세대들이 그냥 발전 과정에서 너무 손쉽게 그 부를 다 가져갔고, 그 나머지 저희 세대들이 3분의 1을 거의 다 가져갔고요. 그러고 나니까 사과가 이제 2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세대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터지는 거죠. 사과가 2,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3분의 2나 3분의 1 가져간 놈이 풀어야 돼요. 생산이 안 되거든요, 더 이상. 그럼 가져간 놈이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가져간 놈이 안 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2개도 가져가려고 그래요, 지금요. 네. 2개마저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딱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저는 한국에서 되게 암담할 것 같아요. 스펙도 자기 그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단지 그거 해결이 못 돼주고 있다는 거죠.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그러면 그래도 스펙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쌓은 사람이 나을 텐데도 아무리 스펙이 있어도 그 좋은 학교 나오고 뭐돈 들여서 뭐 이것저것 다 따서 가지고 다 갖춘다고 해도 그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건 넘을 수 뭐 없어요. 이제는요. 예. 방법은 뭐그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내 스펙이라도 좀 쌓으면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쌓으면 되던 시절도 이제 지났어요. 아, 그거 예. 아니라니까요. 지금 부모들이 뭔 착각을 하고 있냐면요. 저는 이제 그거 부모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봐요. 저는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 집 안에서 쓰는 표현인데, 제가 여과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때는 명문대를 나오면은 분명히 일자리가 상당히 확보됐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대여섯 군데의 직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경제 발전 시기, 그러니까 경제가 아직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한 단계에서는 뭔가 지식을 축적한다는 거, 그다음에 지식을 빨리 습득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왜냐면 빨리 배워와서 빨리 적용을 해야 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단순하게 지식을 쌓은 인력들이의 수급 자체가 워낙 수요 자체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발전이 된 상태 아닙니까? 이러면은 무슨 인력이 필요하냐면 또라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습득만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라 습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 방법 자체가 명문대를 들어가는 게 창조적인 어떤 그 지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걸 습득하느냐를 가지고 사실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똑같고요. 그냥 부모들 무슨 오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냐면, 과거에 내가 성공을 못했던 거는 명문대를 못 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애들을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면은 애들은 명문대를 갈수 있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못했던 걸 애한테 대리만족을 시키려고 애들을 공부시키는 거죠. 예. 근데, 무슨 오류가 있냐면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또라이가 되지 않으면은, 즉, 공부를 안 시켜야지만은 또라이가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이제 형태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거를 과거에 그 했던 방법 그대로 지금 현재 사회, 현재 그 어떤 경제 시스템에다 맞춰서 애들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는요, 그런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과거와 같은 공부 방법을 통해서 그 생산된 아이들이 이 경제 구조, 지금 현재, 이렇게 아까 말했던 사과 두개 남은 구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사과를 몇백 개, 몇천 개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걸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인력들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이제 뭐, 아시다시피 애플이라든지 뭔가 이 새로운 기업들, 우리가 이제 모르는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몇 조짜리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다뭐 학교 중퇴하고 나온 애들도 만들고 뭐, 물론 이제 뭐, 머리가 좋았겠지만은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부를 창출하고 직업을 창출하고 회사를 새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지금 한국식 교육을 받아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부모들이 그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제발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좀 놀아라고.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한다, 이제는. 예.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 그 정도로 충분하고, 네가 신체 활동이나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네 안에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저는요. 집에서 공부를 잘하라고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단한 번도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저는 부모한테 하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겨워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저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거꾸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죠. 공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공부를 잘하는 건 앞으로 너와 나를 되게 위험하게 만들 거다. 왜? 네가 공부를 적당히 잘하면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면은 내가 너한테 계속 돈을 대야 되고, 그걸 통해서 너는 나중에 좋은 기업을 간다고, 그러니까 뭐 좋은 직장을 취업하겠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가가지고 직장에 취업했다가 한 10년 있다가 잘릴 거고, 그리고 난넌또 내가 너를 또 부양해야 되고, 그 너랑 나랑 잘하면 망한다. 뭐 이런 논리죠, 저는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하지 말아라. 차라리 공부를 네가 못하면 같이 망할 일은 없을 수도 있다. 뭐 예. 차라리 너 안에 있는 뭔가를 뽑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설인가요? 전 세계 1등이 될수 있으면 해.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면 아니면 저도 하지 그런 마. 얘기죠. 뭐 예. 이런 거. 예, 그런 거죠. 예. 아니 뭐 진짜 엘리트 코스 다 밟아도 요즘은 정년이 보장이 안 돼요. 거의 어딜 들어가나. 없습니다. 정년은 이제 생각도 못 합니다. 자기 일을 치고 올라오는 사람은 항상 밑에 있고요. 자기가 특출나다고 해서 회사가 정년 때까지 버텨줄지도 모르는 거고요. 예. 언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너무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남들과 다르던지, 아주 진짜 뭐, 엄청난 그, 백이 있던지, 뭐, 예. 그게 그러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뭐냐면은 자기 아이들이 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고상해야지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예. 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잘못하면 애들 쓰레기 만듭니다. 저는 우리 애한테도 막내한테도 그래요. 뭐 막내 공부 워낙 안 하거든요. 이제 엄마 이제 공부 좀 시키는데 저는 얘기를 그렇게 농담 삼아요. 미래 우리 편의점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그냥 이걸 비아냥 거리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 편의점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애가. 예, 이런 마인드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하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는, 열심히 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지. 예. 나는 열심히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다 실패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실패한 사람들은 난 열심히 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잘했다고 얘기를 한다. 나는 그거를 열심히 한 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한 거에 대한 그 디펜스죠. 디펜스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편의점을 해도 저는 그래요. 애들한테도 편의점 우습게 알죠. 부모들 한국 부모들 되게 우습게 알 거예요. 저는 편의점 하라고 얘기를 해요. 편의점도 네. 네가 편의점을 잘하잖아. 그럼 편의점의 제왕이 될 수도 있어. 편의점이 남들과 다 똑같은 그런 편의점 말고 네가 너만의 뭔가 소비자들을 끌만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혁신적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봐라. 그럼 너는 편의점의 제왕이 될 거야. 저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찮게 생각하는 어떤 태도를 버려야 돼.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다 크래시파이 해가지고 전부 다 뭐는 제일 좋은 거고 뭐는 제일 나쁜 거라는 이게 딱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자기 지위를 바꾸는 거지. 예. 사실 뭐 월급쟁이 의사하고 나중에 뭐 리스트도 못내 가지고 빌빌대는 거보다 편의점 해 가지고 그 사람 공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편의점 뭐 새로운 뭔가 개념을 도입해서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 더 혁신적이 창의적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뭐 공부 잘한 게뭐 됐습니까? 예. 인생에서 참 재미있게 돌고 도는 게 정말 수십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기술 하나만 배우면 먹고 산다.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다른 것보다도 다른 모든 분야가 다 불투명한 이런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차라리 기술 쓸만한 거 하나 한두 개 배워놓으면 그것만큼은 또 안정적인 게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참, 어떻게 보면 또 예쁜들 하시는 말씀 다 옳으신 것도 같고요. 하여튼 편견 깨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큰 애들 같은 경우는 편견이 많이 있어요. 직업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는데 전 부단히 그거 깨려고 애를 써요. 제가 할 일이 그거 같아요. 부모가 할 예, 일이죠, 부모, 그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 편견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예. 계속. 지속적으로. 부모가 해줄 일은 그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조금 나갈 때, 편견 없이,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나가요. 그래야지 많은 것들을 볼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편견이 생겨버리면은 경험치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거든요. 뭔가를 안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깨버리는 거죠. 자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깨는 거. 블럭 깨듯이 계속 깨나가는 거. 이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애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에, 자기의 대리만족,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을 조금 몰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도 어떻게 된게 기승전 뭐 아이들 교육 뭐 부모로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왜냐면, 거는 다 사실, 아까 이제 뭐 얘기했지만, 돈을, 일확천금을 벌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한테, 사실 이제 경제적인, 돈을 버는 건 행위 굉장히 중요한 행위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데서, 뭐,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행위로서의 경제적,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려면은, 뭐, 일확천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행운이 온다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태니 얘기했듯이,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낚는 방법을 네. 알려주는 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 측면에서 저는 뭐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네. 뭐, 아, 오늘 뭐, 복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흘렀는데, 예. 500억 당첨되면요, 저희 그 녹음 스튜디오부터 마련하십시다. 좋습니다. 예, 아, 오늘 뭐, 이번 주는 저희가 그 녹음 좀 길게 했어요. 2회로 평소에는 일주일에 2회 올렸는데, 이번 주는 그냥 한회 올리는 걸로 그 대신 좀한 회를 분량을 좀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